소리로 넘기지 마. 이번만큼은 참지 못해. You know, you know. 알고 있잖아. 거짓말에 속아준 내 맘도 너를 위해 흘리던 눈물도 이젠 쓸데없는 것들. 두두두 떨어지는 이 비처럼 두루루루 멀어지는 내 목소리. 찾지마 묻지마 추억으로 살아가. Don't call me babe. 날 잊어버려 영원히 안녕. 인정할게 난 항상 너만을 바라보고 살아. You know, 더 잘 알잖아. 가끔 또 다시 네가 생각나. 못 잡는다면 날 바라봐 줄까. 이젠 되돌릴 수 없는 것들. 두두두 떨어지는 이 비처럼 멀어지는 내 목소리. Don't call me babe. 다신 찾지 마. 곁을 떠나가지 마. 내 마음속에 남겨둔 이 말 좀 들어봐. 시간이 멈춘다면 너에게로 돌아가. 내 남은 사랑 모두 줄게.